목요일 오후의 지식탐사 여행 성남 FM 지식탐사 로켓의 DJ 린윤입니다. 저 유년기의 어린 시절 하면은 여러 가지가 정말 성인기까지 영향을 주지요. 저는요, 한 예시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시골로 그렇게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맨날 시골에 가서 막 흙 냄새, 거름 냄새 맡고 뭐 온갖 풀꽃들, 뭐 질경이, 뭐 제비꽃, 개망초, 역귀 뭐 이런 풀 이름들을 다 알고 보니까 저는 지금 커서도 이런 풀잎 같은 거 바라보면 혼자 굉장히 막 감상해졌고 막 그러거든요. 아직도 풀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식물도감도 잘 찾아보고 그런 건 하나의 예시죠. 또 유년기 어린 시절로부터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면 어린 시절에 죽음에 대한 거를 깊이 생각하는 일은 보통 잘 없죠. 오늘은요, 이런 유년기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음악 듣고 돌아오실게요. 박정현의 연애 중. 네, 자 일단 먼저 갑니다. 맨날 하는 말. 여러분은 지금 90.7MHz 성남 FM 즐거운 라디오의 목요일 프로그램 린윤의 팔찌인 지식탐사 로켓을 듣고 계십니다. 린윤의 발진 지식탐사 로켓은요, 사회과학, 테크놀로지, 벤처, 철학 등등등 재미있는 지식 관련 토픽을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성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요, 주파수 90.7MHz에 맞추시면 성남 FM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 다른 곳에서 계신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mnala.com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도 들으시려면은요, 이제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에 들어가셔서 공동체 라디오 항목에서 성남 FM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지식탐사 로켓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토픽이 있거나 아니면 신청곡이 있으신 분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앱이나 인터넷이나 앱으로 듣기에 바로가기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왜 이러죠? 웹사이트 주소 radio.linyun.com radio.linyun.com에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프로그램에 토픽 제보나 신청곡을 남겨주시면은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에츄리얼 커피, 코페아 커피에서 원두 커피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시작을 해봅시다. 자, 1830년대에 덴마크로 날아가 봅시다. 이렇게 추운 스칸디나비아 나라의 거리에는요, 사람들이 털모자를 뒤집어 쓰고 여러 여자들은 허리부터 발목까지 쫙 퍼지는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의 가로등은요, 물론 전기가 아니라 가스불빛이겠죠. 이 시기의 덴마크는 나중에 사상적 그리고 예술적 황금기로 불리는데요. 그 중에 이 덴마크의 황금기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키에르케고르, 철학자, 심리학,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저작을 남겼죠.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가르드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실존주의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요. 두루뭉실하게 실존주의를 정의하자면은요,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 그런 것을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 두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지금 이야기를 드릴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나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거의 시발탄을 쏘아올린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저 대학 다닐 때요, 여름에 교양 과목으로 스칸디나비아 문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마침 그 수업의 교수님이 덴마크인 교환 교수님이셨어요. 여름 동안만 교환 교수로 저희 대학교에 오셔서 수업을 하신 거였는데 딱 교수님 하면은 상상되는 그 더벅머리에 막 은퇴 안경 쓰고 막 조곤조곤 막 넥타이 메고 조곤조곤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수업 시간에 질문 하나를 던지셔도 그 질문을 듣자마자 막 뇌가 또르르륵 굴러가는 그런 질문들을 하셔서 막 열심히 생각하고 토론하는 게 그때 그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여름 계절 학기로 그렇게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이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 한 번은 그때 때마침 키르케구르 관련된 뭔가를 읽었나? 어쨌든지 해가지고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그 교수님께서 키르케구르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저는 그걸 듣고 막 뭔가 생각을 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데 이 키에르케고르의 유년 시절이 어땠냐면은 이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양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난했었대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막 하늘에다가 막 사태질을 하면서 막 하느님을 욕을 막 한 거예요. 막 비난을 하고 당신이 이러고도 신이냐 뭐 이러면서 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운수가 또 잘 풀리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그 아내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후처로 또 재혼을 했는데 그 아내로부터 한 자식 7명을 낳았대요. 키에르케고르를 비롯해서 이제 7남매를 낳았는데 키에르케고르는 가장 막내였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항상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젊은 시절에 자기가 이제 신에게 비난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정상이 아니었던 재혼까지 하고 그랬으니 나는 분명히 벌을 받을 거야. 그러는데 7남매 중에 애들이 하나하나씩 막 죽기 시작했어요. 무슨 뭐 사고가 나서 죽거나 뭐 여행을 가서 죽거나 뭐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죽거나 해가지고 막 죽으니까 이 아버지는 아 내가 신에게 벌을 받는구나. 내 애들이 7남매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던 나이인 33살 이전에 다 그 33살을 채우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거야. 이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살았대요 이 아버지가. 그럼 이 키에르케고르 어린 막내인 키에르케고르는요 예, 형제들이 막 죽잖아요. 그러고 아버지의 이 두려움, 우리 애들은 다 33이 되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 신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 7남매 중에 자기 형 누나들의 이제 5명이 다 죽어버리고, 목사가 된 형 하나와 자기 하나만 이제 딱 남은 거예요. 33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유년 시절의 기억이. 노래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키에르케고르는 평생을 곧 올지 모르는 죽음과 신의 분노를 생각하며 살았을 거라고 합니다. 평범한 습관은 아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7이나 되는 이제 남매죠. 이 손유인 남매 중에 5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씩 틱틱 죽어나가고 이제 막내인 내가 남았는데 나도 언제 저렇게 신의 분노를 받아서 죽을지 몰라. 나도 다른 형제들처럼 33이 되기 전에 요절하고 말 거야. 이런 암울한 생각을 27쯤에 이제 심각하게 하기 시작하면 33까지의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랑 비슷하겠죠. 그럼 키에르케고르는 곧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 남은 내 생애의 몇 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떻게 보내야 잘 보냈다고 소문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잔뜩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의 코어 사상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삶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 뭐 잔인하겠지만 뭐 짧은 시간 동안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을 수도 있겠고요. 유흥에 빠진 한량으로 살 수도 있겠고 미친 듯이 다작을 하는 작가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무수한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무한한 가능성과 그런 가능성의 여러 옵션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는 이 유한한 선택의 기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한한 선택지에서 나 자신과 가장 부합하는 딱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 딜레마를 깨달을 때 케르케고르는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케르케고르는 또 정체성을 마주할 뿐만 아니라 이런 딜레마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적고 있는데요. 이 어지러움은 어디에서 비롯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정말 다채로운 끝도 없는 이런 가능성들을 보고 어지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끝도 없는 가능성이 또 다른 사실이 있죠. 우리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을 골라야 한다.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될 때,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지러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를 앞에 두고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이 강박감에 의해서 또한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게 되죠. 이 공포를 느끼고 나면은요, 그 다음 단계는 절망입니다. 이 절망은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 또는 영혼의 질병이라고 읽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이 사람에 의하면 좀 대상포진 같은 거예요. 이 대상포진이 바이러스처럼 내 안에 항상 들어있다가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빡 하고 막 나와가지고 막 엄청 힘들어지잖아요. 막 안면마비 되고 막 엄청나게 아프고. 그렇게 이 절망은 항상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약해질 때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는 연애를 할 때 너무너무 막 행복해요. 막 사랑하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막 있는데 그럼 너무너무 행복한데 행복하다가 너무 막 이렇게 막 충만한 느낌이 들다가 헤어졌어요. 그럼 나는 막 끝도 없이 막 절망적이고 너무 슬프고 내 안이 막 너무 공허하고 그렇죠. 그걸 또 다시 만나요.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그럼 또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또 헤어져요. 그러면 또 너무 절망적이고 뭐 공허하고 막 그래요. 뭐 그것과 똑같이 뭐 돈도 있다가 없다가 하지 않습니까? 뭐 저로 말할 것 같아도 저도 직장 그만두고 이제 공부하려고 대학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대학원으로 돌아가니까 월급도 이제 안 들어오고 돈은 없는데 학비는 또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아 나는 돈 버는 사람이야 난 돈 버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써도 돼 하면서 막 그런 거에 류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류의 즐거움이 없고 아 뭔지 막 공허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이런 절망 공허감 이런 거는 항상 내 안에 들어있던 것이지 이 뭐 애인이 있다던가 뭐 잠시 동안 뭔가 나를 내 눈을 딱 가리게 하는 이 행복감을 들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절망을 원래 있던 내 안에 있던 절망을 잠시 동안 가려주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절망을 제가 아까 예를 드린 걸 또 세속적인 절망으로 나눴어요. 그 이야기를 음악과 광고 듣고 계속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절망의 가장 흔한 종류는 세속적인 절망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광고 전에 드렸던 예시에서 뭐 사랑하는 사람이랑 깨졌다가 다시 만났다 한다든가 돈이 있다가 없다든가 뭐 이런 세속적인 것을 나 자신의 정체성으로 끌어들여와서 나는 뭐 사랑하는 아무개의 남친이야 또는 나는 열심히 돈을 버는 알짜배기 투자자야 또는 뭐 나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규정하잖아요. 그럼 이런 세속적인 나를 규정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 절망이 항상 내 안에 들어있던 이 절망이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물론 이 절망은 내가 애인이 있고 돈을 벌었고 열심히 등산을 하며 행복할 때에도 계속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좌우당간 이런 세속적인 절망은 급이 낮은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 나 자신의 정체성을 진짜 내가 아닌 다른 엉뚱한 걸로 뭐 어거지로 덮어씌운 거거든요. 내 도덕성은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 같아. 하고 말하지만 진짜 목사님같이 외부적인 요인이 내 도덕성을 말해주고 대변해주지 않듯. 또 내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 사장이 뉴스에서 나와 말한 우리 회사의 미션이랑 똑같아. 뭐 이렇게 말한다면 뭐 뉴스 인터뷰가 진짜로 내가 일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지 않듯이 뭐 이런 비슷한 거죠. 이렇게 외적인, 다른 말로 세속적인 요소가 실은 내 자신의, 나의 정체성의 구성물이야 랍시고 끌어다 붙이면은요, 진짜 여러분의 가치나 우선순위처럼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만드는 것, 진짜 내 정체성인 것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말하는 게요, 우리가 정말로 뭐 세속적인 거를 잃어버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핸드폰을 화장실, 공공 화장실에 두고 나왔어요. 그럼 핸드폰이 필요할 때 바로 딱 주머니에 손 넣고 내 핸드폰이 없어졌네 라고 알아차릴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나를 잃어버린 건데.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몇십 년 동안 혹은 평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말, 외적인 진짜 내가 아닌 걸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요. 또 이렇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진짜 내 정체성의 코어에 있는 절망, 절망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끌어오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래서 진짜 정말 참된 나 자신을 알고 마주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질적인, 세속적인 것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고 진짜 나 자신이 누군지, 되게 참 딱하고 절망적인 진짜 나가 누군지 마주하라는 거죠. 어찌 보면 불교 철학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물욕을 버리고 뭐 나를 수양하라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케고르가 하고자 했던 말의 핵심은 좀 식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일부인 절망을 마주해야, 다시 한번 되짚자면 무한한 선택지에서 유한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나를 인지하고 그 유한한 선택을 뭐 유한하기 때문에 한번 고를 기회가 올 때 잘 골라야만 하겠죠? 이 유한한 선택을 어떻게 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선택으로 할지 고뇌하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진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말처럼 들리죠? 나 자신을 마주해야 성장할 수 있다. 그래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네 선택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이 등떠밀어서 하는 거야. 뭐 이랬던, 기존에 우세했던 헤겔 철학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여기에서 야, 아니거든? 나 자신이 자유의지로, 절망적으로,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뭐 인간의 환경이 가지고 있던 공을 다시 인간의 의지로 빼앗아 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빵! 하고 실존주의 철학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키에르케고르를 실존주의의 아버지라고까지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다 이렇게 덴마크의 칠남매 아버지가 배고픈 시절에 하느님께 욕을 해가지고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디 음악 한 곡만 더 듣고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 키에르케고르 이제 책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있어요. 그거 하나 읽어드리고 끝맺어 보도록 할게요. 그 노래로요, 혁오 노래 들읍시다. 톰보이 듣고 다시 빨리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키에르케고르의 유년 시절, 친남매 중에 형 누나들의 다섯이 죽고, 이제 나의 남은 생은 얼마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에 영향을 주게 됐을까? 뭐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 오늘 말한 내용을 좀 굉장히 잘 설명하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키에르 케고르 문학 중에 제가 맞는 한국 번역본에서 따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번역해가지고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주관적이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다. 어떨 땐 필사적으로까지 객관적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임무는 딱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책에서. 그러니까 나 자신의 정말 절망적인 못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외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딱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그 절망적인 것과 딱 대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좌우당간 그렇게 해서 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좌우당간. 근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좌우당간이라는 말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는 좌우지간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제 입에 딱 붙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끝냈고 즐거운 라디오 목요일 지식탐사 로켓은요. 다음 주 5시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이유의 팔레트 듣고 맞춰볼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